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그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쫓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시작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32절에 해저물 때까지 계속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였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좀 쉬어야 할 때,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밤이 늦도록 치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사실 이럴 때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긴장이 풀리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여서 이때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또 많은 유혹, 화려한 조명과 함께 환호성을 들으며 그 뒤에 무대 뒤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서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거듭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고 싶은 생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많은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가장 우선시하여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힘쓰셨던 것이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이 기도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조차도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며 또 습관적으로 또 무시로 온전하게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이 능력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들린 자들을 쫓아내자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빨리 전하고자 예수님께서 기도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분이 되고 그 기분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였습니다. 좀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한번 웃어 주시고 좀 반응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자기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 분명한 사명과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분별하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오셔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무시로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볼 것은 나병 환자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40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사실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문둥병자, 이 문둥병은 이제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현대어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마을에서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사회적으로도 물론 또 종교적으로도 죄인을 취급받아서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외면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이 문둥병자의 중요한 믿음과 또 이 치유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함께 볼 것은 그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격리되어 죄인 취급받으며 어떠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고쳐주시면 좋고 또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께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반드시 치유함과 회복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혹시나가 아니라 반드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둥병자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자의 목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안에 감추인 그 안에 있는 본질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한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순종하겠다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과 또 간절함과 그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41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과 태도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병,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 알려진 이 문둥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공경에 처한 사람, 위기를 만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한 사람이 그 위기를 만난 것을 보고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긍휼의 눈으로 인생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라는 이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말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치유, 그의 회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간절함, 그 진지함, 그 사모함,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때때로 쓰실 때때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